각각 대 떠나는 이 밤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내 마음. 그대의 밝은 미소, 그 미소에 잠긴 슬픔. 슬픈 내 모습 지금도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그리워라. 有。